자, 아까도 우리가 한번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성탄, 또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사건은 기억나는 게 있다라면 어떤 사건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서웠던 사건은 인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살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주범은 바로 옆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18살 재수생 여학생의 공모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피해자인 이 어린아이의 엄마가 다음 아고라에 올리면서 이슈가 됐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16세 고2 여학생이 3월 29일 낮 12시 한 30분경에 학교 갔다 온 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같이 놀아주고 또 뭘 준다고 집으로 데려가서 살해를 했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를 했고 몸을 토막토막 다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18세 된 이 여학생에게, 재수생 여학생에게 보내었습니다. 18세 된 이 여학생은 그 시신의 일부를 받고 가지고 놀다가 흥미를 잃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도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16세 된 여학생은 언니인 18세 된 재수생이 시켜서 했다. 18세 된 이 재수생 여학생은 나는 시킨 적이 없다. SNS로 그냥 역할을 바꿔서 하는 놀이인 줄 알았을 뿐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를, 누가 직접적인 살인을 했고 그 살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예쁘고 멀쩡한 두 여학생이 전혀 일면식도 없고 나쁜 관계도 아니고 그냥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재미삼아서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것을 보면서 아주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서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시체의 일부가 왔는데 택배로 왔답니다. 그걸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난 중이었습니다. 아마 막 태어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시내에서 아마도 궁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걸 듣고는 심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왕국에 누가 들어와서 어디에 왕이 있느냐? 왕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아주 비상식적인 폭력적인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까 싶으면 어머니도 자기 가족도 자기의 측근들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잔인한 통치자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어떨 것 같습니까? 주도 면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시저에게 아들이 없는데? 내 주변은 더 이상 아들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 자네들 가서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헤롯은 그 메시아를 경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가다 예수님을 찾아 만나 경배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는 어떤 것도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가 왔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는 화가 나서 예언한 대로 통치자가 될 만한 자들을 싸그리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은 다릅니다. 베들레헴의 그 당시에 두 살 아래에 지금 오늘 유아세례를 받았던 그 위죠.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세 살까지일 겁니다. 모든 남녀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30명일 거다. 많게는 100여 명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동사회는 그냥 굉장히 다산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100여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두 살 미만에 오늘 여러분이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귀여운 아이들이 저 품속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아이를 헤롯이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어떤 부모도 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뿐만이 아니죠. 그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멘붕이 오고 말 것입니다. 큰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가라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이 집단 학살에 희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그들의 유아 아들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 갑니다. 그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는 헤롯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난민이 되어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전쟁 때문이든지 전쟁과 박해와 억압을 피해온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 피신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한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된 난민이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민들, 외국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도 한때는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여 예수님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동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왜 마태는 그 수많은 내용 중에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를 넣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떤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아무께나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 것인가를 궁리하며 논리를 따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마태복음만 특별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성탄절인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속임수, 아기를 빼앗긴 부모들의 두려움, 보는 앞에서 피 흘림을 당하며 죽는 살인, 불이 힘이 있다라고 해서 온야를 무작정 자기가 원한 대로 하는 이 불이, 그리고 이제 두 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이 잔인함,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노숙자와 같은 불쌍함, 이런 단어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이 단어들 안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째서 사람은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분명히 저기 안에는 악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은 불의한 지배자였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였습니다. 헤롯은 죄 없는 자를 살육하는 자였습니다. 헤롯은 못된 사람입니다.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은, 부자들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기득권 가진 자로부터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의 구조 악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세상 악의 근원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이 반응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만듭니다.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죠.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장난 삼아서 집에 데려와서 죽여서 토막을 내서 택배를 보내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온다라면 여러분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만 절대적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절대적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과 자매들을 심지어 그들 자신의 목숨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왕이 내가 앉아있는데 그 인생의 최고 자리에 왕이 예수인 나다라고 왔을 때 최고 자리에 왕을 예수께 내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마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을 순복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함께 손잡을 것 같고 웃고 계십니다. 그렇죠? 팀플레이도 할 것 같고 협력할 것 같고 친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보이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악의 근원은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인간의 모든 마음에 있는 자기 몰두로부터 이 악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 이 세상이 자기 손안에 있기를 늘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기 원치 않습니다. 그 이웃과 하나님이 신이라는 이름으로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왕이다 이런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작은 헤롯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고 내어놓습니까? 아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왕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겸손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왕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인간 속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종교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평판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왕인 증거들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잔혹한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린 유아들을 거침없이 죽이는 헤롯의 모습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모양은 띄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 왕의 자리를 침범하는 그 누군가를 지금 살인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적대성을 숨겨둔 채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작은 헤롯과 같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보좌를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리의 왕국을 위해 종교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를 위해 하나님을 거기다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교로부터 때로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내가 왕이다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 다시 한번 진정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분이십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내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반감과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를 통해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나는 행치를 못한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기는 하는데 절대로 안 되더라. 로마서 7장의 말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 누가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증오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랑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하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작은 헤롯들이 그 잔인한 헤롯이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왕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 죽음을 끝내기 위해 재림하실 때도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심은 예수님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가난한 가족에게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법률가의 집안도 아니었고 상류층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 여물통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이불 위가 아닙니다.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왕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자격증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도 위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왕국의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아주 먼 지방인 어디에 살게 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단순히 구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골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나사렛?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들은 아무도 상류층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애굽에서 올라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가난하든 가난한 나사렛 출신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느 지역, 어느 장소를 나쁘게 인식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은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필사적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사렛 출신이라면 여러분은 아무도 상류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누구든지 상류층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서울에 살아야 하고 그것도 강남에 살아야 하고 서울대학을 나와야 한다라고 관념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떤 특별한 신분과 또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출신만이 리더가 되고 이끌어갈 것이다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왔고 지어왔고 학교를 판단해왔습니다. 저처럼 저 시골 땅끝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이 아닌 데서 자란 분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때도 나사렛? 에이, 거기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 모두가 다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반복해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구유의 여물통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나 로마나 아시리아나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하여 그의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고 작은 민족, 힘이 없는 작은 인종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통하여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큰 거인을 파견하지 않고 거인들이 비웃는 목동 소년을 보내어 골리앗과 세상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바람이 막 분 강풍이 붑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이 막 일어나서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산은 누가 가져갑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나 더 어린 아들들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벨을 통해서 일했지 큰아들 가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일했지 형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일했지 형 에서를 통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에브라임을 통해서였지 형 므낫세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였지 다른 형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성들의 미와 기능성이 가치가 있을 당시에 하나님은 늙은 사라를 선택하여 젊은 하갈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매력이 없는 레아를 통해서 일하셨지 라헬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질 수 없는 리브가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한나, 삼손의 엄마, 세례요한의 어머니 모두가 다 경수가 끊기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일하신다. 나는 상류층이 아닌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소년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입고 있는 소년을 선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약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게 바로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호소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힘을 가진 자를 찾아가서 곁에 붙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항상 약자를 위해 사셨고 약자에게 달려가셨고 약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대부분의 상류층은 다 비웃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힘이 있음을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언제나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저주와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죽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보십시오.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고난 그리고 죽음을 지기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칼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연약함은 사실 우리에게는 강함입니다. 구원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었고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다 실패했다고 했는데 주님은 살아나시고 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강함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작은 해롯들이 있는데 그 잔인함을 폭로하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행위들의 징표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깊이 숨겨온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웠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회개하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가난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힘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신자의 삶은 반대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때 힘이 나옵니다. 죽을 때 부활이 있습니다. 죽을 때 실패가 영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신가? 더 나아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헤롯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